위에 내 flow 승차감은 first class. You know me, I can do me. 내 스타일은 언제나 fresh. 한국 힙합의 princess, we says we back again. 우리 비트와 랩이 좋아 마치 드럼의 kick snap. 이제 이룰 수 있어 나의 dream. 흔들어 놓을게 insane. 192 너무 소중한 나의 team realizing. 접할게 빛날 미래. 나는 달릴게 넌 실내. 가짜들은 모두 다 피해 우리를 조심해. Hey man, it's rapping it. You mean 우리가 똑같은 앨범에 똑같은 CD에 똑같은 track 안에 똑같은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서 함께 랩하자던 꿈을 이루게 됐어. This is the first time 우린 한 길밖에 몰랐어. 때론 배고픔과 싸우며 한 길만 걸었어. 흐르는 눈물들은 억지로 집어삼켰어. 수백 번 아니 수만 번을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어 다시 걸었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 따라 모두 소리 질러. 볼륨을 높게 찬을 건데 그 누가 욕해 절대 못해 높이 녹인 노력의 땀은 보상받아 도대. It's time to shine to the world. I'm so fresh so fine. 그동안 조용한 가요계 혼란 호흡 혼란 모두 다 놀란 Mr. Showtime. 눈에 비친 열정 진짜 음악에 미친 별종. 때론 힘들고 지친 표정 하나 해냈잖아 이 긴 도전. 저 하늘 위로 날아올라 더 밝게 빛나는 별이 되길. 힘들고 지칠 땐 우리를 기억해 brand new got you keeping your chill. 모두 모여봐 여기로 완벽한 준비